밤에 잠든 아름다운 그대 나의 사랑 따스한 아침 햇살 우릴 비출 때에 내 곁에 있어서 행복해요 우리의 애틋한 만남에 어느새 찾아온 사랑은 다르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로 엮어주었죠 소중한 오늘 또 함께해요 사랑하면서